안녕하세요. 책소니의 책 이야기 진행자 책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니 김정아입니다. 네. 옆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나 봐요. 녹음을 하는데 소리가 꽤 크게 들리네요. 아, 기타 소리 또 좋았네요. 악기 뭐 배우고 계세요? 아,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피아노 배우고 있었다고요. 피아노. 네. 제가 조금 네. 있다가 피아노 보컬하고 네. 피아노하고 이게 하는 그런 인디 그룹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노래 하나 선곡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거 재밌게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저번에 그 원래는 책순이는 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네. 방송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열화 같은 성운에 힘입어 네, 난리 났어요. 주변에서. 예, 난리 나서 아. 한 분으로는 아깝대요. 네, 예. 시간 너무 짧다. 한이 예. 막 빗발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시간으로 늘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보름씩 해서 네. 그 네. 책을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했어요. 네, 1, 2부로 나눠서.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2부. 네, 예. 2부 시작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듣습니다. 네. 한 사람은 아까 제가 한이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한 사람은 분위기 있게 피아노 치고 또 보컬이 음색이 좋아요. 아. 네. 그 남성 인디 그룹인데 한번 같이 들어봐요. 네. 제목은 제가 맨날 이래요. 멜로망스의 선물.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의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상쾌 어땠어요? 되게 좋네요. 이 가을에 듣기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지만 예. 굉장히 대단히 좋았습니다.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아들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또 아들내미들이 또 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든지 한 네. 발작을 이렇게 얹히게 하려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 계속 노력해보세요. 네. 언젠가는 와서 같이 뭐라도 네. 방송을 해보길 네, 바라는 마음. 예. 네. 그런 마음 없으세요, 한희 씨는? 저도 그래서 잠깐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도 한번 얹어볼까. 그래서 잭슨 씨하고 예. 이제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블 MC를 해가지고 어떻게 아니라도 이 와가지고 같이 하면 참 경험이 네, 될 것 같아요. 우리 살짝 꼬셔봐요. 근데 네. 그 우리 애는 좀 이제 사춘기라 네. 그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커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6학년이라서 아직 좀 말 듣죠. 네, 한 발 아직 안 디뎠는데 디디기 전에 빨리 꼬셔봐야 되고. 우리 그 노소와 갑이 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작가 얘기를 이제 아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네. 불멸의 이순신 역사적인 소설을 많이 쓰신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의 그 역사적인 배경 한국사를 지금 공부한 느낌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명성하고 시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 전후로에서 일제 그냥 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그 시해 사건의 배우가 또 있잖아요. 역사적인 배우가. 그렇죠. 낭인이라고 네. 말을 하잖아요. 일본의 네. 낭인. 예. 네. 그러니까 좀 그때 그 패권주의의 저희가 이제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잠깐 들여다보면 그 일본이 그때 그 제3 국간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 라우뚱 그 영유가 포기됐대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위신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명성황후가 이제 친노 쪽으로 네. 기울게 돼서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시해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자기네 나라의 패권에 네. 그런 배우가 있었던 거죠. 그 명성황후가 네. 약간 러시아 쪽으로 기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본보기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해 사건이 있고 고종 황제가 이제 1년 후쯤에 러시아 네. 공사관으로 러시아 네. 공사관으로 간 그 아가파천 네. 그런 게 또 생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고종 황제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것만 그렇죠.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고 또 때마침 그 러시아 쪽에서 그쪽으로 이제 옮기라고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가시게 된 그 비애가 또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로움과 불안함과 그거를 커피로 달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따냐고 정이 들었을까요? 그 제 생각에도 조금 그런데 직접 이제 커피도 내려드렸잖아요. 따냐가. 네, 근데 여기에서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기계도 뭐 구입하려면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종이 그 직접 이렇게 빠서 주는 거를 또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빠을 때도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가 그거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고종에게는 두 사람의 바리스타가 있었어요. 네. 그 비교하면서 그 적어놓은 네. 게 있는데 네. 그 읽어볼게요. 손탁은 저울에 커피와 설탕과 무루 양을 정확히 쟀지만 나는 따냐 얘기예요. 네. 나는 느낌으로 커피가루와 설탕을 집어 잔에 넣었다. 사계절을 따지고 습한 정도를 따져 눈 대중으로 물의 양을 조절했다. 한 남자를 위해 사랑보다도 더 짙은 어떤 지극함을 배우고 익히는 나날이다. 이렇게 예. 대조적이죠. 두 네. 바리스타가. 그러니까 이 지금 표지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사랑보다 지독하다. 노소와갑이. 그 안나의 커피 철학이고 자기 인생 철학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보다 더 지독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고종은 한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충성심도 조금 가미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과.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고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오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제치고 오잖아요. 네. 그 왔을 때 그 마음은 뭐였을까요? 지극함이 있는,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지극한. 그러니까 사랑을 뛰어넘는. 아까 말씀하신 네. 충성심? 충성심으로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사랑보다는 더 한 단계 위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깊이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네. 그 안나의 자꾸 따냐 악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예, 이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 네. 아빠가 역관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네. 나라 돈이나 나라 물품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좀 억울하게 유명을 예. 쓰시고 가셨잖아요. 가셨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가훈이 있어서 고종은 나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살리지 않았을까? 그런 것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배우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예. 그 사람이 이제 가치관과 뭐 세계관이, 신념 같은 네, 거. 세계관이 예. 정해져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 책이 그 전에 그 고종이 그 독살 당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원래는 여기에서 그 김홍육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이분이 소설을 쓰셨는데 그때 그 커피의 앞편을 타 넣어서 김홍육이라는 인물이 그 고종을 독살하려다가 이제 실패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고 진실이 뭘까요? 아니 네. 그 커피 얘기 듣기 전에는 약과라고 또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약과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커피 얘기가 나오고 독살은 당하긴 당했을까요? 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에는 또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픽션이 가미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적인 거로 보기에는 조금 뭔가가 가미된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작가의 역량에 그 몇 줄의 글로 이런 상상력을 키워서 소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에 한번 듣고 끝나는 건데 작가들은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 작가가 사실은 얼마 전에 구로 항동에 있는 수목원에 강의를 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노소와 가비를 하자고 맘먹었으니까 거기를 꼭 가봐야 하는데 네. 그게 가볼 수가 없어요. 그 가능한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아주 애를 탔답니다. 가서 제가 꼭 보고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혹시 그분 광자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들어보려고. 제가 강자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스케줄상 다른 강좌 들을 일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그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소설을 많이 쓰셔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이고 오늘 또 노래 또 네. 듣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네, 이번 곡은 진미령의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아버지는 나에게 꼭 아버지는 이유 없이 화를 내시며 밖으로 나가셨어. 그때 나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 시장에 들었을 때 내 손 꼭 쥔 아버지 가는 게 떨고 있어. 난 생 처음 보았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버지 모습. 나도 같이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 책순이의 책 이야기 진행자 책순이입니다. 네, 한이입니다. 생뚱맞긴 하죠. 아, 이 노래는 또 이것도 좋은데요. 어떻게 또 가져오셨어요? 앞전의 노래는 네. 그 아들이 골라준 거고 이거는 네. 제가 골랐어요. 아. 근데 아, 이 노래가 저는 좋아요. 솔직히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네. 병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 그래서 병원에 가셨구나.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이 아. 노래를 골랐던 것 같아요. 아, 감정이입이 싹 되네요. 아. 우리 노소와 갑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네. 조금 더 얘기하고 네.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끝내기로 해요. 네.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커피, 저희가 커피 얘기도 했고 이제 역사적인 얘기도 했고 사랑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 등장인물이 네. 뭐 따냐, 뭐 이반, 국왕 네. 주로 세 명이 나와요. 심지어는 이한용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민영한 이한용 역사적인 나쁜 사람으로 인물들 나왔잖아요. 그 칭할아버지 러시아 네. 장군 또 이름이 특이한 얼음 여우. 네, 그것도 아주 무자비한 사기단의 부목. 네, 아, 또 그 재미 나름 깨알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아란 돼지를 팔아먹는 그 사기 극을 펼쳤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주인은 따로 네. 있는데 그걸 팔아먹잖아요. 저는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 대동강물 팔아먹은 그 김삿갓 아니죠. 아니야 김삿갓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김삿갓 아니야? 아닌가? 그 사기꾼이 한 명 있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 숲을 팔아먹는 네. 그 얼음 여우. 네, 그러한 사기치든 사기단이 나왔다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영화 도둑들? 도둑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뭐 아주 여유 있게 사기치잖아요.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 프로들이죠. 근데 이제 이 네. 광활한 땅땡이를 팔아먹으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주도면밀하고 이게 여유가 내면에서 흐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었지만 네. 여기 러시아가 크긴 큰가 보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기치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네. 잡히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신출귀몰하다는 네. 말이 신출귀몰도 하지만 네. 그만큼 큰 거예요. 나라가. 맞아요. 네. 그런 게 됐고 혹시 이렇게 관심 갖는 주인공 있었어요? 아까 그 PD 선생님 봉이 김선달 왜 생각이 안 났을까? 그렇죠. 봉이 김선달이었죠. 봉이 김선달의 그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네, 잽싸게 알려주는 우리 네. PD님. 그래서 유승호가 나왔었다 그때 봉이 김선달에. 네, 저 봤어요 그 영화도. 그랬어요. 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영화 많이 보시나 봐요. 되게 많이는 아닌데 중간 중간 나올 때 좀 재미있다 싶으면 봤거든요. 어제도 한 편 봤는데요. 대장 김창수 그거. 영화관에서 본 거예요. 네. 많이 보시구나. 아니 우리 가족들이 좀 좋아요. 우리 아들이 또 그런 거 마블 영화 그 영웅 아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부럽네. 네. 그 문화적인 가족 부럽네요. 우리는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애들 따라가면 저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어저께는 저희 여동생하고 이제 집에 같이 사는데 우리 신랑하고 이제 우리 아들의 이모죠. 둘이는 그 다른 영화 보고 저는 이제 대장 김창수 혼자 봤어요, 혼자. 네. 요즘은 또 취향별로 이렇게 네. 보시구나. 네. 혼밥이라든지 나홀로족이 또 많잖아요. 또 오랜만에 나홀로 한번 보았네요. 네. 그 영화도 그 김구 선생의 청년기 때 그 일화를 모티브로 해서 다른 영화예요. 이거하고 좀 연관이 되네요. 네, 연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때 그 김구 거기에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나와요. 잠깐. 초반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그 자객들로 일본 자객들로 인해서 이제 시해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김구 선생이 그 중에 이제 유력한 자객 한 명을 죽이면서 그 인천 모모 교도소에 수감 됐을 때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거의 이제 사형 선고까지 됐어요. 언도가 됐는데 그때 고종이 이게 약간 영화니까 극적으로 다뤘겠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형 당하는 그 직전에 이제 고종 나타나서? 황제 예, 고종 황제 그런 게 거기에서 이제 중지시켜라 이런 게 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아나시고 그 후에 이제 한 뭐 계속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그런 일화를 그 덕혜공 옹주인가 네. 봤을 때는 옷 입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김구를 구할 수 있는 그 고종의 힘이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드네요. 그래도 그 만약에 그런 것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한 인물이 묻힐 수도 있었는데 정말 그 장면이 극적이더라고요. 딱 그 사형 언도 내리기 그 직전에 중단해라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잘된 영화였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손익 분기점을 넘겼느냐 안 넘었느냐 해서 이제 대흥행은 안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애들 데리고 자녀분들 데리고 봐도 괜찮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역사 우리, 공부도 되고 네, 우리 프로에서 또 영화 소개도 시켜주고 네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 여기 오늘 하는 책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랬네요. 한번 얘기해 봤네요. 근데 그 저는 이제 이번 기회 노소와 가비를 알았는데 네. 이거 뮤지컬도 작년에 나왔던데. 네, 뮤지컬도 나오고 영화로도 영화 나왔던 얘기도 것 같아요. 하고. 네.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게 많죠? 그때 영화 네. 나올 때 뭐 했을까요? 저희 안 만났잖아요, 그때. 몰랐던 사이였잖아요. 아니 있던 것도 몰랐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게 있다는 그렇죠. 것도. 예. 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책순이 씨 때문에 알게 됐네요. 네. 시간 체크할까요? 3분 남았대요. 아, 3분이요? 이제 마지막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못다한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못다한 얘기요? 예. 저는 그냥 고종 황제하고 대화한 느낌? 그런 거 좋았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커피와 이게 책과 어우러져서 또 다른 그런 향기를 좋은 향기를 맡은 그런 느낌이에요.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향기가 났던 그런 느낌. 좋은 향기. 네. 예. 저는 그 이 책도 책이지만 오프닝을 처음에 써야겠다 생각할 때 라라랜드가 네. 기억이 났어요. 아. 그 제가 얘기를 한 적 있죠. 네. 그 거기에 라라랜드가 여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청춘 남녀가 나와서 꿈을 이루는 장면 네, 네, 네. 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라라랜드도 너무 감동적으로 보았잖아요. 네. 또 영화 얘기 네, 하는데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남자는 재즈바를 운영하는 그런 꿈이 있고 여자는 그 배우가 되는 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디션에 납방하니까 자기가 이제 일을 기획을 해서 연극을 하잖아요. 네. 그때 대사 기억나죠? 뭐였죠? 정확한 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뜻은 네. 사람들이 관객이 네. 많이 오면 어떡하냐고. 아. 언니 또 거기 감정 이입하셨죠? 그렇죠. 내가 방송을 하면서요. 이 네. 방송을 많이 들으면 어떡하지? 어쩌지? 네. 그런 생각도 해본다니까요. 염려가 지나치세요. 너무 많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여주인공이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마음에서는 많이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셨구나. 아니 많이 와서 보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어떡하지? 이건 내려놓으세요 그런 네, 생각은 네, 그런 네. 걱정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네 지금까지 네. 구루 FM의 진행자 책순이였고요 네 한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